만화 심슨가족을 통해서 바라본 채식주의 2편에 이어 3편을 방송하겠습니다. 결국에 리사는 아버지의 통돼지구이를 하늘로 날려버리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또 말싸움도 하고 가출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리사가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가출해서 어디를 갔을까요? 가출을 해서 일단 거리를 좀 방황을 합니다. 네. 거리를 방황을 하는데 먼데까지 못 가네요. 네. 거리를 방황하는데 여기서 또 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와요. 네. 리사가 또 이제 길에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친구들이 이제 막 멍청이라고 또 놀리고 네. 그리고 너 머리가 상추냐고. 오. 근데 이게 놀림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상추냐. 아, 왜냐면 그 채식주의자라고 네. 소문이 네. 났기 때문에 동네 친구들이 놀리는가 싶은데요?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당근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던데. Are you gonna marry a carrot, Lisa? Yes, I'm gonna marry a carrot. She admitted it! She admitted it. She's gonna marry a carrot! I can't believe it! 당근하고 결혼하라고 막 놀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긴 했는데 아, 왜 이해가 안 되신지 딱 알았어요. 네. 지금 나이가 너무 늙어서 초등학교 2학년들의 그 유머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 20대나? 네. 네. 그 이후에 어디로 보게 네. 되나요? 그래서 이제 리사는 깨닫습니다. 아, 세상은 온통 육식으로 뒤덮여 있구나. 여기 내가 적응을 해야겠다. 그렇군요. 적응을 하려면 먹자 일단 음식을 해보자. 그리고 그 심슨 가족의 매번 나오는 그 마트에 갑니다. 가출을 했는데 마트까지밖에 못 갔어요. 네. 세상에. 스프링필드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이용하는 마트 하나 있거든요. 기계 마트라고. 거기 나오는 거기 가서 이제 빵에다가 소시지를 넣어가지고 힘들게 힘들게 한 입을 딱 먹습니다. 이제 육식주의자를 다시 데려오고. 네. 네. 그리고 육식주의자로 난 다시 태어났다 하는 순간 그 주인이 나타납니다. 키기마트에. 어? The whole world wants me to eat meat. I can't fight it anymore. 키기마트 주인은 인도 사람입니다. 네, 인도 이민자분이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들어보면은 영어 발음도 되게 그 인도 발음으로 인도 사람이 영어를 하는 것처럼 해요. 실제로. 그러구나. 예, 근데 인도 사람은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예? 미국 사람이 진짜요? 예, 미국 사람이 인도식 영어를 하는 사람을 흉내내는 거예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거를? 그런 거 뭐 어떻게 네. 인터넷 찾다 보니까 제가 심슨가족 평소에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흉내낼 수 있을까 싶은데요. 한번 해보시죠. This is my tofu sausage. 이게 맞습니다. 진짜 똑같은데요? 이거 이따가 그 편집하실 때 그 방송으로 깔지 말고 본인 직접 다 한번 성대모사 해보시죠. 아, 보는 역할을 네, 다 생각하는 네. 걸.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도 실제 보면은 그거 네. 같아요. 이 성우들이 네. 각자 한 명이 한 사람의 성우씩 붙는 게 아니에요. 성우 한 명이 10명 넘게 목소리를 흉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호머 심슨 하시는 분은 네. 그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요? 네. 호머 심슨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래서 리사? 뭐 이런 좀 굵은 목소리 이게 잘하는데요? 네. 한번 저기도 해보시죠. 마지? 호머! 네. What is the problem, Lisa? 비슷하죠? 완전, 리사는 완전 똑같은데. 아, 이건 진짜 해도 맞지, 될 것 같아. 맞지. 아, 맞지는? 네네네. 네. 아, 그래서 슈퍼에서 무슨 네. 일이 벌어지나요? 그래서 이제 그 키기마트 주인이 아픈데. 예, 예. 이름이 아프. 아프, 예. 아프. 아프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 채식에 관심 있냐? 네. 그리고는 비밀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비밀의 정원. 예. 혹시 그죠 영화 마담 프로투스의 비밀 정원인가요? 혹시 네. 보셨나요? 아니요. 유명한 건 아닌데 하여튼 집 안에 들어갔는데 좀 뭔가 신비로운 듯한 정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비밀의 정원으로 가는 계단이 있고 거기에 네. 올라가면은 그냥 천장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이 없다 없고 좀 신비로운 공간이 나타나는 네. 것이죠. 네. 만화네요 역시.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릴게 대본에 있지만 넌 알코올이 채식주의자랑 좀 관련이 있나요? 아, 채식주의자가 알코올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채식주의를 하다 보면은 다소 금욕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난 알코올 그런 것 같습니다. 인도 사람은 술을 안 먹어요. 아, 인도 사람은 술을 안 먹나요? 네. 아, 왜냐면은 그 키키마트에서 네. 비밀로 가는 그 통로가 그 저희 뭐라 그러죠? 그 냉동고. 네, 냉동고 중에서. 네. 그 넌 알코올로 돼 있는 코너 거기 문을 여니까 그 음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계단이 나옵니다. 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프의 대사가 그런 게 있었죠. 아저씨 만약에 리사가 물어보죠. 아저씨 만약에 이 비밀 통로가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 우리 동네에는 아무도 난 알코올 그 프로덕트를 아무도 찾지 않으니까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혹시 뭐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넌 알코올 음료를 많이 드시는가 해서 왜냐면 그 채식주의자들은 거기를 사실 드나들어도 좀 무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의미가 있나. 그런 분들도 있는 걸 봤는데요. 술 드시는 채식주의자도 있는 걸로 봐서 100% 관련성은 없으나 단지 채식을 하면 술을 좀 피하는 성향으로 가게 되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 비밀의 정원에 일단 갔는데 네. 아프 외에도 혹시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나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나요? 이제 여기서 굉장히 유명인이 등장하죠. 비틀즈 제가 4호에 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폴 맥카트니 비틀즈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랑 그 아내인 린다 맥카트니가 나옵니다. 둘 다 채식주의자인가요? 네. 실제로요? 실제로 채식주의자고 실제로 그 애니메이션의 목소리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상호관계 아니라 네. 실제 인물이 한 네, 거네요? 직접 한 겁니다. 아, 폴 맥카트니가 영국 사람이죠? 네, 영국 사람 맞습니다. 그럼 비틀즈. 영국에서 이거를 이제 녹음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네. 온 거네요. 예. 그렇군요. 예. 혹시 그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면 그 세 명이 다 채식주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폴 맥카트니, 린다 맥카트니 그리고 슈퍼마켓 주인 아프 이 사람들이 리사에게 어떻게 보면 채식주의자 선배 네.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리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리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아프가 주인 슈퍼마켓, 네, 슈퍼마켓 주인 아프가 채식주의자가 되는 게 쉽지 않은 건 안다 리사야. I know it is not easy to be a vegetarian, Lisa. 위로가 좀 되겠네요. 리사는 홀로 싸워왔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린다 맥카트니, 폴 맥카트니 아내죠. 네. 우린 시장에 나온 채식 요리에 만족하지 못했어. 채식 요리에서 커다란 고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 We weren't satisfied with the other vegetarian meals on the market. You'd be surprised how often you'd find a big hunk of pork in them.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 느낌에는 커다란 고기라는 것은 약간 채식인을 위한 가공식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린다 맥카트니에 대한 인물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아무래도 채식을 하되 가공식품을 좀 피하는 성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부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어떤 말인지.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서 그리고, 네. 이제 중요한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클라이막스. 클라이막스. 예, 이 에피소드의 클라이막스. 두근두근두근. 네. 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그런 법에서는 별로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네. 언제쯤이면 세상에 있는 바보들이 네, 단지 채소, 과일, 곡식을 먹어도 아주 건강해질 수 있는 걸 알까요? 아, 이 질문을 이 채식 선배들한테 던진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대목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바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보인가요? 아, 아니요. 아니죠? 천재. 천재인가요? 그래서 이 편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리사는 비육식인을 현재 바보로 느끼고 있다. 네. 그리고 약간 멸시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겠네요. 네.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채식 선배들이 뭐라고 네. 답하나요? 아프가 대답을 합니다. 네. 내 신념을 강요하는 대신 인내하는 거지. 음흠. 항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영향을 끼칠 수 있어. But I learned long ago, Lisa, to tolerate others rather than forcing my beliefs on them. You know, you can influence people without badgering them always. It's like Paul's song. 이 대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채식인일지라도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네. 대신 스스로 이 신념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감화를 받아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네. 리사한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었을까요? 리사가 다소 투쟁적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뭐 리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 뭐 폴 맥카트니 뭐 아프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는 네. 특히 아버지에게 내 신념은 여전하다. 하지만 내 행동은 잘못됐었다. 오. 라고 반성을 합니다. 그러면 아프에 그 강요하지 말라, 인내하라 이 메시지를 듣고 리사가 네.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이 되겠네요. 네, 이게 심슨이 항상 제가 심슨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네. 훈훈하거나 네. 이렇게 좀 뭐랄까 따뜻하게 끝나요. 앞에서는 막 시니컬하고 조롱하고 사회풍지적으로 네. 하다가 갑자기 훈훈해지는. 네. 그래서 이 장면 마지막에도 홍어 심슨이 이미 리사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가출했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상했는데도. 네. 딸이 가출을 했으니까. 사실 슈퍼마켓밖에 못 갔는데도. 그렇죠. 금방 찾습니다. 리사가 여기 있다. 근데 되게 네. 웃겼던 장면이 이상한 장소에서 찾는 거예요. 네네.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 될 건데 네. 막 하수구 열어보고 네. 그 호머 심슨이 그리고 뭐 어떤 아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 작은 장소를 뒤지기도 하고 그래서 호머 심슨이 약간 웃긴 캐릭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그런 거죠. 기발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 리사 같은 애를 그 뭐죠? 유모차 같은 데서 찾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발한 상상들 네. 이런 장면들이 심슨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보면은 아프가 신념을 강요하지 말고 인내하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언을 해줬는데요. 채식 외에도 육신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이 사회에서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지 않은 채 인내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 특히 육신님에게 마음에 감화를 준 경우가 있었나요? 유명인들 중에서요? 유명인들 중에서 폴 맥카트니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비틀즈 멤버인 존 레논이 나중에 이제 반전이라든지 평화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노래도 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Imagine이라는 노래. Imagine. There's no. 네. 그래서 이 노래도 존 레논이 만들면서 영국의 국가처럼 쓰이기를 상당히 바랬다고 하더라. 그렇군요. 많은 네. 젊은이들이 다 여기에 감화를 받았던 걸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그 부인 오너 요코랑 같이. 그런 좀 나체 뭐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퍼포먼스들을 좀 했죠. 뭐 그런 과정에서 일부 뭐 사람들이랑 셀럽들이랑 네. 좀 뭔가 마찰이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헉!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런 거를 뭔가 어느 정도 메시지의 형태로 보냈던 거죠. 그러면 리사랑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앞단계 전반부에서 묘사됐던 리사는 다소 공격적이고 네.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 오르니까 아주 크고 격양된 목소리로 외쳤던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그리고 아주 일관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존 레논도 그렇게 뭐 전투적이거나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퍼포먼스, 자신이 할 수 있는 예술적인 형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신념을 이렇다라는 거를 표출을 했던 거죠. 그 이매진도 사실 가사를 알기 전까지는 그냥 듣기 좋은 노래. 네. 그죠? 근데 사실 이매진 가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매진. 그러네요. 그 리사가 채식주의자가 된 것이 1995년 이었으니까 지금도 심슨 에피소드가 있다면 지금도 있죠. 심슨 에피소드는 네. 계속되고 있죠. 네네. 그리고 리사는 늙지 않을 거니까 초등학교 2학년일 거고요. 네. 리사가 아직도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채식 생활을 좀 즐기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But I learned long ago, Lisa, to tolerate others rather than forcing my beliefs on them. You know, you can influence people without badgering them always. It's like Paul's song. 이 에피소드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던 부분은 물론 리사가 채식주의자인 것도 맞지만 실제로 정말 그 유명한 배우들, 아 배우가 아니죠, 가수들 네. 폴 맥카트니와 린다 맥카트니가 실제 영국에서 미국까지 날라와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녹음했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요. 네. 이분들이 심슨과 그렇게 관련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심슨의 이 에피소드에 출연하게 됐나요? 그러고 보니까 미국으로 안 왔을 수도 있겠네요. 영국에서 영국으로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왜냐면 이 사람이 워낙 거물이니까 예, 이런 목소리 하나 따라고 뭐 어쨌든 간에 목소리 출연을 했는데 이분들이 일단은 출연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프로듀서 데이빗 미어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채식주의자입니다. 아, 이 사람 이름을 좀 본 것 같아요. 제가 에피소드 끝까지 봤는데, 네. 이 사람 이름이 딱 뜨면서 네. 직위가 딱 나오잖아요. 네. 이그세큐티브 프로듀서, 그 다음에 데이비드 미어컨, 이렇게 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밥 뭐 먹지? 그래서 뭐 먹을까? 항상 걱정 아닙니까? 직장인들은? 아마 점심시간이었겠죠? 네. 저녁을 같이 먹을 리는 없으니까. 네. 네. 점심시간에 뭐 먹을까? 항상 걱정이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걱정하고 있는데, 작가가 이제 끄적끄적거린 거죠. 그 당시 이제 95년도니까, 네. 컴퓨터로 하기보다 이제 A4 용지 앞에 두고, Lisa became so vegetarian 이라고 씁니다. 만약에 리사가 채식주의자가 된다면? 네. 뭐 이런 네. 낙서 같은 거. 그쵸, 낙서를 한 거죠. 네. 이제 뭐 이 사람을 쓴다는 이유가 있겠죠. 미어컨이 채식주의를 하니까 좀 짜증이 났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요. 네. 뭐 채식주의를 해서 좀 어느 정도 뭐 좀 음식을 채식 위주로 했을 수도 있겠죠. 뭐 미국이고 하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이 미어컨이라는 사람이. 네. 그러면은 낙서에서. 네, 낙서에서 베지테리언이면은 폴 맥카트니. 채식주의자로 유명한데 아 이 사람 좀 어떻게 섭외 안 해볼까. 왜냐면 심슨 에피소드에 보면은 유명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 나왔었죠? 톰 행크스도 나왔었고요. 예. 네. 그리고 야오밍도 나왔었어요. 최근에? 예. 네. 아 최근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일단은 네. 목소리까지 출연한 거는 일단 톰 행크스는 목소리 출연 확실히 했었고 예. 네. 가끔가다가 이제 유명인들이 참여를 해요. 네. 뭐 스티브 호킹도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 유명인들이 좀 나오는 걸로도 유명한데, 이제 이게 시즌 7인데, 7 전에 무슨 이 심슨 관련된 쇼였는지 거기서 비틀즈의 이제 다른 멤버, 조지 해리슨이랑 링고스타가 나왔었대요. 오, 정말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사실 링고스타나 조지 해리슨보다는 폴 맥카트니를 좀 사람들은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 명보다 폴 맥카트니가 확실히 인지도가 높았던 거네요. 한국에서뿐만이 그렇죠. 아니라요? 네. 전 세계적으로? 네. 훨씬 높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물어봤겠죠. 이 사람이 폴 맥카트니 섭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제 조지하고 링고가 이제 의견을 준 거예요. 아무래도 돈으로는 안 될 거다. 돈으로는? 그죠. 이 사람은 뭐 엄청 부자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돈으로는 안 될 거다. 근데 돈으로 되더라고요. 되는 경우가 왜냐하면은 제가 듣기로는 폴 맥카트니가 네. 영국의 어떤 부자의 생일 파티에 50억 받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이 두 사람은 근데 그 폴 매카트니를 섭외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보다 그냥 개인적인 친분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으로 뭔가 유혹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라고 조언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아, 베제테리언으로 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폴 매카트니를 한번 섭외해보자. 만약에 심슨 가족에서 채식주의자가 언급이 된다면 폴 매카트니를 섭외하는데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한 거네요. 네, 그렇죠. 또 실제로 폴 매카트니가 이제 응했습니다. 거기에. 응했는데 조건을 하나 달았죠. 아주 사람 까다롭잖아요. 어떤 조건이었죠? 네. 그냥 한 번에 안 해줘. 그래서 무슨 조건을 달았는데 자기를 뭐 잘생기게 그려달라? 글쎄요.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조건 네. 중에 하나가 리사가 뭐 리사라고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채식주의자로 남아야 한다 이런 조건을 걸었다고 네.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리사는 지금까지도 채식주의자로 남고 있습니다. 사실은 리사의 배우에 폴 매카트니가 있었다는 네. 리사는 사실 고기를 먹고 싶었을 텐데 네, 그렇죠. 갑자기 폴 매카트니 때문에 네. 채식주의자가 됐네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심슨이 저에게는 좀 어려운 만화였어요. 미국의 유머 코드도 살짝 엿보이고 또 미국의 어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시사적인 이슈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과 인물들이 다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내용을 소화하기에는 다소 생소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 심슨 매니아 혹은 오타쿠? 육신님의 도움으로 정말 심슨을 채식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소재로 갖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이 시리즈를 다시 보신 거죠? 다시 보시니까 좀 기분이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보니까 저도 상당히 색달랐어요.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보지 못했는데 보더라도 최근의 시즌들 있죠. 뭐 25, 26, 27. 요게 이제 최근인데, 그래서. 화질이 좀. 맞습니다. 화질이 좋아서 이제 그것들을 보고 있는데, 네. 7편은 정말 볼 거라, 다시 볼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어요. 왜냐면 화질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근데 전 정말 놀랐던 부분이 어떻게 한 몇 년 전에 보셨을 거 아니에요? 7편을요? 네. 어떻게 그게 기억이 나시는지, 그 기억력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기보다도 제가 비틀즈를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아, 비틀즈. 예. 그래서 네. 폴 매카트니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작자도 그런 의도 아니었을까요? 폴 매카트니가 여기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이 심슨이라는 거에 뭐 그 한 에피소드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겠죠. 네. 워낙 유명인이니까. 그래서 네. 저도 폴 매카트니가 나오네 그러면서 채식주의자라는 걸 보고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오. 예. 그래서 효과가 있긴 있네요. 예, 있었다고 봐야죠, 진짜로. 그래서 그래서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였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어떻게 새로 방송까지 하나 편성이 됐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팟캐스트의 소재는 게스트에서 나오죠. 게스트가 네. 주인이니까요, 그죠? 아, 그렇게 인사 주시고. 향후에 좋은 컨텐츠가 있다면 가령 심슨 가족처럼 채식주의자를 다룬 미국 만화, 사실 미국 만화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컨텐츠가 있다면 저 채식인과 함께 비채식인으로서 함께 출연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예. 또 불러주시면 네. 커피도 사주시고. 커피 한 잔만 사주시면 되는 거죠? 빵도 사주는데. 빵과 커피? 네. 네. 몸값이 좀 싸시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리사 채식주의자가 되다 에피소드에 대해서